꽃향기가 나요. 어디서 나나요? 여긴 꽃이 없는데, 그대밖에 없는데, 기분이 좋아요. 마음이 편해져요. 이런 나처럼 그대가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. 아직 한 번도 웃지 못했지만 나 가르쳐줘. 있을까요?